어려서도 산을 좋았네. 할아버지 잠들어 계신 이 산에 올라가 하늘을 보면 나도 몰래 신바람 났네. 젊어서도 산이 좋아라. 시냇물에 발을 적시고 앞산에 월월 단풍이 타면 산이 좋아 떠날 수 없네. 보면 볼수록 정 깊은 산이 좋아서 하루 또 하루 지나도 산에서 산에 늙어서도 산이 좋아라. 말없이 정다운 친구 온 산에 하얗게 눈이 내린 날 나는 산이 될 테야. 나는 산이 될 테야. 산이 좋아라. 말없이 정다운 친구 온 산에 하얗게 눈이 내린 날 나는 산이 될 테야. 나는 산이 될 테야.